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사람 다니에 섰습니다. 사람의 모습,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대원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성경에 여성을 주제로 쓴 책이 세 권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에베소서? 아, 이거 안 웃네. 뭐가 있을까요? 룻기, 네. 에스더. 한 권이 더 있답니다. 뭘까요? 민수기랍니다. 민수기. 여자 이름 같잖아요. 아, 이 분위기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아, 처음부터 떨어뜨려서 이거 어떻게 수습하지? 여러분, 사람은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몇 번의 성경을 읽었습니까? 몇 번의 성경을 읽으셨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몇번 읽었느냐보다 과연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바뀌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신학생들이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한 신학생이 나는 개역 한글판이 가장 정말 좋은 성경인 것 같아. 왜냐하면 역사도 있고 지금까지 교회에서 오랫동안 읽혀왔잖아. 그랬더니 한 학생이 나는 쉬운 성경이 가장 나에게 잘 맞는 것 같아. 아무래도 개역 한글은 조금 용어도 어렵고 한자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쉬운 성경은 읽기가 편해서 좋아. 그러자 이제 어떤 사람이 한 신학생이 나는 이번에 나온 지 얼마 안된 메시지 성경이 참 좋더라. 이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깊이 있는 해석을 해놓은 것이 나는 너무나 마음에 들어. 그러자 이제 한 마지막 신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다 좋지만 나는 어려서부터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어머니가 삶으로 번역해준 성경이 가장 좋아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성경을 얼마만큼 읽느냐, 아니 매 주일마다 와서 말씀을 듣고 주중에 말씀을 듣고 요즘 설교가 넘쳐난 시대에 유튜브를 통하여서 좋은 말씀들 많잖아요. 이찬수 목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는다고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그리고 그러면 수많은 시간 동안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설교를 듣는다고, 아니 오늘 본문의 이 비유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변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처음 듣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 봐도 과연 그냥 이것 통하여서 뭘 이야기할 것인가를 이야기할 정도로 많이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비유를 통하여서 정말로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삶을 변화시키는 정말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마음 상태를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의 마음 상태를 체크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제 갔습니다. 바닷가에 무리들이 모여서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무슨 비유를 하시냐면 여러 비유 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씨를 뿌렸는데 씨를 뿌릴 때에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얕은 돌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 떨기에 떨어졌고, 또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네 가지의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네 가지의 땅 가운데에 씨가 떨어졌는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씨가 이쪽 땅에는 좋은 씨가 떨어졌고 이쪽은 나쁜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못 맺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씨는 동일한 씨였다는 거죠. 그러면 열매를 못 맺은 것은 결국은 누구의 탓에 있는 거예요? 어떤 땅에 떨어졌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비유를 풀어주시면서 이 씨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선포되어지고 동일한 말씀으로 역사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는 결국 그 사람의 마음밭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정말로 좋은 땅으로 열매를 맺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의 마음 상태를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 설교를 들었고 아니면 몇 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감동이나 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아 누군가를 탓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의 마음의 문제를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에 너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들으라 라는 말은 그냥 이 설교를 잘 한번 들어봐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listen 다음에 hearing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listen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듣는다 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은 그냥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고 그래 오늘 괜찮았어 오늘 졸리지 않게 좀 이야기했어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지면 그걸 통하여서 뭘 들여다봐야 되냐면 나의 마음밭에 들여다보고 이것들을 적용하는 연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아니 나의 삶 가운데에 적용시키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그냥 좋은 교훈에 가깝습니다. 아니 그냥 좋은 강연 한 편 들은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을 받게 되고 아니면 소그룹을 하게 되면 그들 가운데에 신앙의 유익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단순히 말씀을 듣고 아니면 성경을 읽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그것들을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을 받아도 아니면 간증을 하더라도 이렇게 그 삶이 변화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것들을 자기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들었는데 오늘 설교가 너무 좋고 나에게 막 와닿는 거예요. 근데 이 와닿으면서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이 설교를 아, 이 사람이 들었어야 된다. 아, 우리 엄마가 여기 왔어야 되는데 이 설교 들었으면 우리 엄마가 변했을 텐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즉 나한테가 아니라 뭔가 관계를 하면서도 항상 내 잘못이 아니고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잘못이 돼 있어. 저 사람만 바뀌면 우리 관계는 괜찮아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 내에서도 예를 들면 서로 사랑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나누게 되면 정작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수된 그 사람이 왔나 안 왔나 막 찾는 거예요. 아우 이거 제가 들었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안 왔으면 막 굉장히 아쉬워하고 결국은 나의 삶을 통하여서 적용하려는 일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제자 훈련을 받더라도 자기의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간증을 하더라도 미사어구를 그냥 꾸미고 그냥 아름다운 단어들과 그 다음 성경적인 용어들을 선택해서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말을 하고 나의 신앙이 이 정도다라는 걸 이야기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자기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내면을 들여다보려는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에 내가 굳이 이 사람의 요구를 들어줄 마음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갔어요. 갔는데 이 사람이 조금 설득하고 뭔가 이야기해도 이미 나의 대답은 결론이 나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것을 바꾸기가 쉬울까요? 근데 오늘날에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삶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지금 누리는 것들도 괜찮고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깊이 은혜를 받는 것들에 대해 꺼려합니다. 왜요? 자기의 삶에 자기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영역들이 놓아질까봐. 그러니까 적당한 선 정도를 지키면서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아무리 좋은 말이 오고 아무리 좋은 설교가 온다 할지라도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것이 정녕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말로 좋은 씨라고 하더라도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나의 마음을 기경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마음 상태를 체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변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말씀이 좀 떨어지면 제일 먼저 자기의 마음을 체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삶의 변화를 위해서 좋은 땅이 되려면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자기의 마음을 기경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경하셔야 된다고요. 자, 제 내면을 이제 말씀을 듣고 나면 제 내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나의 삶이 변할까요? 아, 나는 원래 이런 놈이었어. 이 정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내면을 바라보고 나면 그냥 내면만 바라본다고 나를 돌아본다고 해서 변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나의 마음이 망가졌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다면 이제 망가진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네 가지의 특별히 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세 가지의 땅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어떤 땅이 나오죠? 4절에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길. 자, 대답 안 하면 계속하겠습니다.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자, 길가에 떨어졌는데 15절에 보니까 길가에 말씀이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누가 와서?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길가는 빼앗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설교 듣다가 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옆 사람 보세요. 입신하신 분 계신데 지금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근데 한번 보십시오. 설교 중간에 이렇게 입신을 하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내 책임입니까? 여러분 책임입니까? 다 저를 쳐다보시는 게 제 책임이군요. 제 책임도 물론 있죠. 그런데 오자마자 앉는 자리에서부터 입신에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오면 평안함을 주시나 봐요. 입신을. 근데 여러분 그게 그런 거 있잖아요. 설교 듣거나 말씀 듣다 보면 조는 것들이 우리가 아 그냥 오늘 또 졸았네 이렇게 습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5절에 보니까 누가 사단이 와서 그 사람으로부터 재우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게 빼앗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사단이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사람들에게 말씀이 떨어지고 그들이 그 마음밭을 기경해서 그 말씀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길가에 뿌려진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고 설교 듣는데 졸린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습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정말로 여러분 진지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좀 충실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조는 버릇 아니면 졸린 것들이 있으면 진지하게 좀 이것들이 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막으려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깨닫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 이제 졸면 어떻게 해야 돼? 저 친구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군. 내가 깨워줘야 내가 방해시켜줘야지.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 이 친구 자니까 그냥 내비둬야지. 여러분 무관심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아시죠? 요즘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 나중에 관심 가지고 뭐 하다 이제 지적 안 해. 그럼 이거는 둘 중에 하나인 거야. 뭔 거야? 포기했거나 마음이 없거나 더 사랑해서?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강사 중에 김창옥 씨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김창옥 씨. 김창옥 씨 제가 강의 굉장히 많이 듣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디 강의를 나갔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중앙의 고위직의 공무원들이래요. 중앙 고위직 공무원.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고위직까지 너무 이렇게 막 올라가고 이렇게 했으니까 남들에게 부탁하거나 하는 것들이 없으니까 뭔가를 이야기하면 반응이 없답니다. 누구처럼? 우리 청년들처럼 반응. 그래 한번 해봐라 막 이렇게 막 이렇다는 거야. 근데 이런 고위직 공무원들보다 더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데 그게 누구냐면 목회자라는 거예요. 목회자. 설교가 들리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하면 목회자들은 팔짱을 끼고 본문이 나왔을 때부터 어떤 접근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막 면밀하게 하고 저 해석은 별로 타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신학생이랍니다. 신학생. 신학생들은 아무리 위대한 이찬수 목사님과 설교해도 이것들을 도마에 설교를 딱 올려놓고 막 난도질한다는 거야. 막 다 난도질. 왜냐하면 본인이 설교도 안 해봤고 저 설교가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사실은 나의 삶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월드컵 예선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한국 축구에 고질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골 결정력. 그렇죠. 골 결정력. 막 골대까지 갔는데 발만 이렇게 딱 대면 될 것 같은데 막 홈런 나오고 막 이러면 남자들이 어떻게 하죠? 흥분하죠. 야, 이 저 이 개발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해가지고 저 갖다만 대면 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실 축구하는 관계가 먼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국가대표까지 됐다라는 사실 자체가 대단한가요? 대단하지 않은가요? 대단한 겁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안양 LG라고 하는 프로팀에서 뛰던 축구선수가 저의 선임이었어요. 선임. 이분은 축구를 얼마나 잘하냐면 축구 때문에 혹한기를 한 번도 안 뛰고 유격을 한 번도 안 뛰었습니다. 축구 파견단이냐고. 근데 나 이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이쪽 골대에서 마음 먹고 그냥 딱 차면 저쪽 골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랑 아무리 우리 같은 막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웬만해서는 이 사람이 하나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게임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훌륭한 독일의 막 엄청난 사람들과 아니면 그 정말 유명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문전까지 갔다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 거 아니야? 대단한 거야. 나 우리 처음에 우리 초등학교 때 축구부가 생겼는데 그때에 충남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초등학교가 어디냐면 천안초등학교였습니다. 천안초등학교가 충남에서는 거의 알아준 초등학교였어요. 근데 그때 천안초등학교랑 제가 다니던 신생초등학교 축구부랑 붙어서 11대 0으로 졌어요. 11대 0. 동네에서 축구를 아무리 막 날고 긴다는 친구들도 그때 전후반 합쳐갖고 한 명만이 유일하게 중앙선을 넘어봤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중앙선을 넘었다는 이유로 중학교 때 천안초등학교인가 공주 어디 학교로 스카우트돼서 갔어요. 한 번 넘어갔다고. 한 번.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뭘 하는 거야? 그냥 지적을 위한 지적만 하고 사실 그 자리까지 오르기 위한 뭔가를 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지하게 이 마음들이 정말로 비난하고 지적하려는 마음들이 이것들이 나에게 은혜를 빼앗기 위한 하나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판을 위한 비판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것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려는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진지하게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밭이 나옵니다. 어떤 밭입니까? 어떤 밭인가요? 돌밭이 나옵니다. 돌밭. 그렇죠. 돌밭을 보면 16, 17절에 보면 그 비유를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땐 어떻게 됐나요? 기쁨으로 받았어. 아, 말씀 장난 아니야. 오늘 말씀 장난 아니었어요. 오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기쁨으로 받았어. 그런데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말씀은 너무나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 이번 주에도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지 라고 갔는데 밖에 가니까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호락하지 않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기쁨이 없어지고 하니까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씀, 씨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게다가 그걸 통하여서 누구 가운데 이 말씀을 많이 빼앗기냐면 누굴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 말 때문에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빼앗기는 경우들이 진짜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말 조심하셔야 돼요. 말 조심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수련회 때 어떻게 했냐면 한 나이가 좀 있는 세대들은 아실 수 있을 텐데 수련회 둘째 날 밤 집회 끝나면 뭐 했어? 잤어. 어떻게 잤어? 왜 자? 왜 자라 그랬어, 선생님들이? 아, 그런 경험이 없어서 몰라요? 금평제 그런 경험 없어요? 30대 초반을 지키고 있어서 그런가? 예전에는 그 둘째 날 저녁에 피크잖아요. 그럼 요즘엔 수련회 끝나면 애들 뭐 해? 밤새 뭐 놀아. 마피아하고 넌 뒤졌어. 쟤 마피아야. 막 쟤 뻥치는 겨.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는 둘째 날 밤 지나면 아무랑도 이야기 잘 하지 말고 자라고 시켰습니다. 왜? 말씀 통하여서 은혜 받은 것들을 다 새 나간다고 너희 조용히 기도할 사람 기도하고 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하는 것들이 진짜로 중요해요. 그런데 이걸 통하여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은 비유로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이런 이들에게 가장 많은 비유를 하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말씀의 은혜가 안 돼서 떠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은혜는 받아요. 교회를 오면 마치마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고 감동도 되고 도전도 돼서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 고난이 옵니다. 환란이 옵니다.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옵니다. 게다가 그 관계의 어려움이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이제 이 은혜를 사라져서 마치 내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막 했다가 밖에 나가서 어우 놀렐루야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 되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교회는 누가 오는 곳입니까? 죄 있는 사람이 오는 곳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오는 곳이에요? 죄인이. 그러니까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십시오. 나 죄인이야. 왜 인사 안 해? 여기 왜 인사 안 해요? 왜 인사? 옆에 누나들이 괴롭혀? 죄인이에요. 여러분 여기 교회 올 때에 막 새가족 시험 볼 때에 막 여러분 성경 시험 보셨나요? 인성 테스트 하셨습니까? 지능 테스트 하시고 막 이렇게 해갖고 여기 막 채점해서 당신 우리 교회 들어오는 거 합격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막 오셨나요? 그렇게 했어요? 아니면 누군가 여기 올 때에 막 제가 아유 저 인간은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그렇게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여기 가운데 오면 다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온 존재니까 우리는 다 사실 실수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 가운데에 그래 내가 환난 때문에 아니면 저 사람이 나에게 말을 잘못해서 아니면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 예수님께서는 왜 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게 환란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요. 환란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야. 그러면 왜 그곳 가운데 돌밭에 떨어진 이들이 은혜는 받았는데 떠나가느냐? 환란 때문에 아니요. 6절에 보니까 뿌리가 타서 없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환란이 와서 이 사람이 신앙에서 멀어지고 아니면 너무나 어려워서 신앙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사람 가운데에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나름대로 그 연수는 있지만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오면 자꾸 넘어가고 환란이 오면 쓰러지고 관계의 문제가 오면 잠수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로 뿌리를 깊이 내리면 어떠한 환란이 오더라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밭이 나옵니까? 가시 떨기밭. 근데 이 가시 떨기밭에는 뭐가 처음 등장하냐면 처음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데 뭐 때문에? 가시 때문에 열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가시를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가시는 19장에 19절에 세상에 염려와 재물에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믿음 좋은 사람도 재물 때문에 염려 때문에 정말로 나중에는 이 사람이 열매 맺지 못하고 맺은 열매들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공고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공고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나의 욕심이 내려지던가요? 내려져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저는 시골에 살아서 그런지 제 친구가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 서울에서 잘 사는 친구 하나가 이사 왔는데 우리 동네에 처음으로 그 친구네 집이 2층 집이 생겼습니다. 우와, 2층 집이 생겼는데 집에 들어갔는데 화장실이 수세식 화장실인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푸세식 화장실을 썼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의 기억이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시면 항상 할머니를 제가 이렇게 막 데리고 가서 할머니 거기 밖에 있어? 막 이렇게 밖에 있어? 그럼 할머니가 70 넘은 양반이 밖에 있어? 막 이렇게 하면 막 이러면서 할머니 밖에 있어? 나 가면 안 돼?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한 2년, 3년, 4년 전인가 집에 가서 사진첩을 막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사진 하나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 사진이 어디 선교지에서 찍은 막 그런 사진인 것 같더라고. 그래갖고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일까? 내가 어느 나라를 가서 찍은 사진이지라고 봤더니 그게 알고 보니까 우리 집 화장실 사진이었어. 어렸을 때 흙으로 지어놓은 화장실 사진이었는데 내가 캄보디아였나? 베트남이었나? 근데 알고 보니까 내 중학교 때 우리 집 화장실 사진이었더라고. 그래서 그때 그 친구네 집을 가서 봤더니 바닥에 막 타일이 붙여져 있고 이렇게 수세식으로 막 방 안에서 신발 안 신고 양말 신고 막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야 여기는 그냥 누워서 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교회 화장실 여러분 깨끗해졌죠? 화장실 가면 야 여기 누워서 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 있나요? 없죠? 없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 좋아졌어요.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세상의 염려는 많아지고 여전히 더 좋은 것들을 유혹하고 또한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이 욕심이 신앙인으로 말씀의 씨앗을 맺히지 못하게 이것들을 계속해서 쿡쿡쿡 찌르는 거예요. 쿡쿡쿡. 그러니까 성공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느냐? 풍성한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어떤 땅이 나옵니까? 말씀을 듣고도 잃어버리지 않은 좋은 땅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그 땅은 어떻게 되느냐? 좋은 땅에 떨어짐에 결실했다는 거예요. 결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았는데 여전히 그것들을 빼앗기거나 아니면 정말로 세상의 여러 가지 공격이나 염려나 유혹 때문에 그것들이 넘어지거나 한다면 이제 그걸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고 기경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요 수동적으로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염려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환란이 많습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이전에 정말 나의 마음밭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 좋은 땅이 되려면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야 됩니다. 뭘 따라야 된다고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야 한다고요. 한번 보십시오.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니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뭘로 이야기했대요? 비유로 이야기했대요. 그리고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이야기했다는 거야. 자 그럼 하나님이 딱 보기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주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뭐 했다는 거요? 암호풀이 하듯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쫌팽이로 야 내가 너한테만 알려줄게 막 이렇게 하고 이쪽에서는 모르겠지 모르겠지 막 이렇게 막 너 그럼 우리 편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진짜 속 좁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 그런 거 아니에요? 머리에서 보니까 예수님 좀 인성이 좀 그러네. 막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예수 잘못 믿었나? 저 양반 따라가는 게 맞을까? 이거 나중에 살짝 비껴가면 뒤통수 맞겠는데? 막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 이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열매 맺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열매 맺기 바라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비밀로 하시고 누군가에게는 알려주시고 이렇게 했을까? 아니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누구에게나 다 이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니 누구는 이것을 깨닫게 되었고 누구는 염려 때문에 이것들을 못 깨닫게 되었고 누구는 근심 때문에 못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한번 보세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러분 어렵습니까? 국어 언어 영역 수능 문제에 나오면 여러분 다 틀릴까요? 아, 씨 뿌리 씨가 뭐지? 씨가 길가가 무엇이었을까? 막 이렇게 고민했을까? 사실은 이거 조금만 들으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는 깨닫고 누군가는 깨닫지 못하였다는 거야. 누군가에게는 비밀이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그것들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외인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벗어나 있는 외인들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적용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누군가는 이것이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알고 적용을 했고 이 외인들은 이것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적용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럼 그 말은 무슨 땅, 무슨 말입니까? 적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나는 무슨 땅이야? 나는 좋은 땅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라고. 나는 여전히 가시떨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 때문에 무너지고 근심 때문에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을 빼앗기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좋은 땅이요. 나에게는 저것들 필요 없어라고 적용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것들이 그냥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똑같냐면 제자들에게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그것은 나와는 상관없어. 나는 좋은 땅이야.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외인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들이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는데 나중에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변화된 제자들 가운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봤더니 성령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 이날 정말로 이 폭우를 뚫고 이곳 가운데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변화가 없고 나의 삶 통하여서 어떠한 열매 맺는 삶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바라긴 여러분 내 마음을 먼저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마음밭을 기경하려는 연습을 하시고 무엇보다 내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함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우리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